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외국의 보돌이 조선인민은 세상에 부름없는 만복의 주인공들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간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대표단 단장은 조선의 당과 국가가 노인들과 부모 없는 아이들, 장애자들까지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펴주고 있는 데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수령을 아버지라고, 당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참뜻을 잘 알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선연야용단 단장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 세대들을 은혜로운 한품에 안아 미래의 여군으로 키우시고 계신다고 하면서 조선 학생들이 세상에 부름없소라의 노래를 왜 그토록 절절하게 부르는지 송도원 국제선연단 야영소 야영 생활을 통하여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베이루 근로자 총연맹 대표단 단원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사회적 차별과 각종 폭력의 희생물로 되고 있지만 조선에서는 나라의 꽃,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이출란드 반지연단 위원장은 참다운 인민의 나라인 조선에서는 인류의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이야말로 세상에 부름없는 만복의 주인공들이라고 찬양했습니다.